광역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새벽을 깨우시는 남한의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지상에 일찍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란 존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한민족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민족쯤은 그들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그리스도께 바쳐지려고 쓰여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기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은 제2의 이스라엘, 예수 한국, 선교 한국, 성서 한국,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800만 기도의 힘이 뭉쳐지고 모아진다면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북 통일을 복음으로 해내는 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원형에 다가갈 수 있는 첩경 아닌가 싶습니다. 섬길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윤성의 음성으로 복음성가 온맘 다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신 소감, 찬양 신청, 그리고 북녘땅에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사연, 우편과 인터넷 게시판으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복음의 메아리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편으로도 사연 받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채택되신 분들과 또 우편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그리고 이어서 대흥 나사렛 선교교회 이영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루에 물을 주면은 그 시루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요. 하지만 콩나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거든요. 통일교육이 마치 그 콩나물 시루에 주는 물과 같아서 북한과 그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주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그런 설문의 내용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낯설음이 관심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일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FEBC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제62화 귀신의 노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김영숙 전도사 구성 황인선 연출 송옥석 할머니가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점쟁이 가문에서 제가 다섯 살부터 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쭉 자라오게 되었고 20대에 들어서면서 제가 그 신의 영향으로 남의 인생에 사주팔자를 보아주면서 남의 인생 갖고 장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네, 제가 근데 북한은요 종교란 자체가 없어요. 오직 김일성만을 우상 숭배하고 김일성 부자만을 우리가 열광하면서 칭송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점쟁이 자체도 정부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나라다 보니까 점쟁이도 정부의 감시와 또 감독에 의해서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해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걸 함부로 밖에서 노출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남이 사주 팔자 봐주는 이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영숙이 너, 이 헬미나 너나 전보는 거는 당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알지? 괜히 아무나 팔자 가지고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큰일 난다잉. 어, 알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자기 사주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만 물어보는 거를 낸들 어째? 그저 우리 영숙이는 복을 받아서 30대 이후에는 탄탄대로로 살게 될 거이니까 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정말 복받고 잘 살게 될 거이 할머니 눈에 보여? 그럼 지금은 할미랑 이러고 점이나 봐주고 있지만은 30대 이후에는 복을 넘치게 받을 거이니 이제 두고 보라. 그럼 나는 30살이 되면 큰 무당이 돼서 돈을 많이 모으려나? 그러던 어느 날 25년을 마무리하면서 26년이라는 그 한 해를 맞는 시점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제 인생을 쭉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도 북한 땅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십자가와 강대상 그리고 굵은 팔뚝개비 같은 그런 초를 제가 꿈에서 보게 됐어요. 다른 거는 다 제 나름대로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거를 해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 붙는 초가 갑자기 불이 빨간 더하기 십자가를 형성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머리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신내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인생은 다 해명이 되는데 제 인생의 25을 먹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사용하는 강대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오직 교회에서만 쓰는 강대상이 제 꿈에 펼쳐졌고 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 예고에 대한 저는 그 예고를 제 머리로는 풀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근데 이튿날 그 꿈을 꾼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저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저한테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태어나서 부모님 슬하에서 살아면서 정말 많은 남들이 부러움을 한뿍 담으면서 자란 제 삶 속에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는다 이거는 저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네, 부모님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되어서 저는 중국으로 그 부모님을 어떡하나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약구하려고 중국에 넘어왔던 것이 그 땅을 내가 나서 자란 그 땅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1년 반 동안 살면서 시댁의 친척들부터 쭉 인생의 사주팔자 봐주면서 또 시댁 마을의 사주팔자 봐주다가 어느 한 집사님을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숙 자매님, 안에 있어요? 나 오집사예요. 아유, 왜 또 왔습니까? 그저 세 번이나 쫓겨나고도 또 오고 싶습니까? 강국이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일 없습니다. 오늘도 신 얘기할 거면 당장 돌아가시오. 나는 내가 모시는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휴, 강국이 엄마, 내 또 들어가 봐야 쫓겨날 거 아니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그 신 모셔서 강국이 엄마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뭐요? 평안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 꼭 교회 나와보세요. 근데 그 저희는 자라면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안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단어를 영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각 이후부터는 저는 하나님이란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내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신도 평안이라는 단어를 주지 못했고 그 평안이란 마음조차도 주지 못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은 어떤 신이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냐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이 흘렀는데 마음에서 점점 나를 사로잡는 그 평안에 대한 의문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시댁이 누구도 모르게 그래 교회란 곳을 한번 가보자.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이 내가 아는 신이 나를 모르는 내 또 다른 신이 있나 하고 그 신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교회 성전이라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아 바로 저것이다 하고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 꿈속에 나타났던 빨간 십자가와 강대상이었어요. 아니, 저건 내가 꿈에 봤던 빨간 십자가네? 저 강단에 책상 같은 것도 꿈에 보던 거인데 꿈에 본 거이 여기에 다 있네? 어휴, 참 신기하다. 이게 뭘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울면서 있디? 어제 앉아있기가 서먹한데.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엔 우리 인간을 나락으로 몰았던 저 사탄 귀신들은 모두 지옥이라는 불가마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를 막기 위해 지금 사탄 마귀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이 신도 언젠가는 이 창조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신이로구나. 아휴, 내가 이왕 신을 섬길 거면 멸망당하는 졸개신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을 섬겨야겠다.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에 어느덧 예배는 끝났고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교회 가서 찬송하라고 찬송가라고 제가 접한 찬송기 전부여 의지없어서 찬송했어요. 1절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쭉 가사가 진행되면서 곡이 곡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 가사를 부르고 2절로 가는데 저는 생전에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이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내가 늘 불러오던 찬송인 것처럼 마음속에 와 자리 잡았고 너무 익숙된 찬송처럼 느껴졌어요. 남들이 2절 부른데 저는 1절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1절 첫 줄을 부르는데 꼭 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버리면 나 어디 가오리까 하는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과 동시에 하염없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가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한난이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세상이 의지할 때 할 데가 없는 세상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이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저는 가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을 하면서 2000년도 3월이 됐는데 제가 드디어 상상하지도 못한 북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잡혀서 공안에 잡혀서 북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더라고요. 여기 탈북한 북한 여자 어디 있어? 신고받고 왔으니 속일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나오시오. 예? 아니 그동안 잘 눈감아 주셔놓고 이제와 무슨 일입니까?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부인을 당장 데리고 나오시오. 아니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순히 따라가겠으니 소리 안 피우지 말아주시오. 아니 여보, 그날 제가 밤에 잡혔어요. 잡혀서 이튿날 제가 중국 쪽으로는 룡정 쪽이고요. 룡정 사막 그 교두 다리고 북한 쪽으로는 해령이에요. 그쪽으로 제가 잡혀나가게 되었는데요. 단련대를 가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거기서 일주일 만에 단련대를 가서 며칠을 안 있으면서 제가 하루하루 다르게 영양실족이 걸리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거기서 저는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고 그리고 단련대를 갔더니 음식이라고는 옥수수를 송치채로 갈은 걸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행복한 거래요. 도직결부터는 옥수수 아무것도 안 주고 옥수수 딱 30알을 숟가락이 쪽지를 잘라서 숟가락에다가 떠서 하루 종일 그거 먹으면서 혹독한 일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련대를 가니까 직일병들이 있는데 직일병들이 그 우리 도강생들을 아침부터 이렇게 훈련 주면 밤에 10시 이제 지침을 하는데요. 지침 전에 이런 규칙이 있어요. 뭐 당의 유일 사상 체제라든가 그리고 뭐 교시 말씀, 김일성 말은 일종의 교시라고 하고 김정일 말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율을 어겼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규칙의 상황에 있는 그 말씀 교시들을 외우게 하고 그걸 저녁마다 이제 점검을 하고 재우는 거예요. 통과돼야 재우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외우다가 꺽 한 번만 걸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매질이에요. 아무리 죄가 아닌 죄지만 그러면 자기네가 온체 먹여주던가 해야 되는데 정말 다 이왕 죽을 거 살 길을 찾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그 사람들을 물론 법적으로 나라를 떠나간 거는 죄란 거 우리도 알아요. 잘못한 걸.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까지 다 변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나라를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완전히 정말 짐승 아닌 짐승 취급을 하고 죄인 아닌 죄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구두발로 배를 다 차서 아이를 낙태시키고 인간이 이렇게 불쌍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해오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직결에 세 번 끌려갔다가 온 애가 거기서 반장하다가 탈출한 애가 제가 그 안에서 알게 되었어요. 저 이름이 영숙이라고 하시오? 단련대는 처음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도집결로 가게 된다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난 도집결에 세 번이나 갔다가 탈출해서 나왔는데 거긴 사람 갈 곳이 못 됩니다. 난 그저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 나가서 중국으로 다시 갈 생각만 하고 있시오. 도집결이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까? 내가 보니 영숙동무는 도집결에 가면 3일도 안 돼서 죽고 말겠구만요. 거긴 여기랑 비교도 안 되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옥수수 30알 주고 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가자마자 총사시킨다는 말도 있시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3-7일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프차로 우리 일종의 지프차 하면 남한은 그런 차가 없어요. 아, 있긴 한데 이게 좀 각이 난 옛날 차 비슷한 게 군인 차 있죠. 군인 차하고 비슷한 차예요. 거기에 8명씩 딱딱 실어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타야 빼곡이 막 무릎 위에 앉고 이렇게 해야 8명인데 6명에서 8명씩 후송하면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 무장한 군인들이 앉고 하면 우리는 뭐 가운데 앉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차를 보내주세요. 기차로 이 많은 인연을 후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한 달 만에 기차가 들어오게 됐어요. 손에 이 족쇄를 놓게 하지. 하나님, 이 족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 내 손이 작으니까 안쪽으로 손을 말아놓으면 빠지지 않을까? 아유, 빠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빠지지? 깨진 창문으로 뛰어내려야겠다. 산등성이를 돌 때면 속도가 좀 늦춰지겠지. 하나님, 저 이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 아, 여기 뭐야? 창가에 헤밀라이 뭐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아니, 저 헤밀라이가... 차 안에서 난리가 났죠. 저를 완전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저를 후송했던 저는 그 삼합 일대 그 교도다리 해령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또 법관들이 알게 됐던 분들이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교도다리 밑으로 건너갔어요. 그 길 안내를 다 받아서 다시 넘어오게 된 것이 20일 만에 넘어오기 안전하게 넘어왔게 됐고 그것도 어간에 또 넘어와서 바로 잡히된 사건들도 또 기도를 하나님 다 해쳐주셨고 1년 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좀 몇 년 살다가 거기서 사실 믿음이 크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북한이 탈주민들을 남한으로 이끄는 그 목사님들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직접 안 만났지만 전도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저 한국 가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런 눈에 막 힘든 광경들을 보고 나니까 두 번 다시 내 고향이지만 갈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일종의 공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그런 걸 보고 오다 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운이 좋게 거기서 안전하게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었어요. 왜냐면 믿음이 약하니까 그때까지는 믿음이 어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꾸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쭉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하나님 저 대한민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사실은 일꾼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언어로 된 내 나라 내 땅덩어리 된 대한민국 하나님 저 남조선 땅에 저는 남조선 내 나라 똑같은 내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나라 땅덩어리 내 언어로 된 아버지 대학 책상머리 가서 정말 내 하나님 더 잘 배워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야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월이 채 안 됐죠. 5월 말일이 됐는데 뜻하지 않게 동생한테서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나 영순이. 아니, 영순이 네가 어쩐 일로 전화를 했니? 언니, 내가 남한에 가는 브로커를 알게 됐는데 언니한테 물어보고 정하려고 전화했어. 언니, 남한 갈래? 뭐, 남한? 아이고야, 왜 이렇게 떨리니? 아니, 정말... 정말 나만 갈 길이 있다는 거이니? 그래. 언니가 간다면 나도 가려고. 언니, 우리 나만 갈까? 그럼 내가 나만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나만 가자. 그리고 동생이 있는 장춘으로 와서 동생 만나가지고 장춘을 해서 냉몽골 쪽으로 정말 말로만 듣던 죽음의 사막에 들어선 거죠. 근데 어느 길이 순탄했냐? 어간의 냉몽골에 가서 이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 저희를 인도를 한 그 브로커가 한 사람당 2천원씩 중국 돈 2천원씩 받고 20명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10명이 아직 안 왔으니까 내가 10명 가서 더 데려와야 된다. 3일만 기다려라. 3일이면 도착한다 했는데 거기서 3일이 지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동생하고 동생이 아는 두 분이 하고 일행이 4명이고 다른 분들은 다 뿔뿔이 이제 가자고 하고 돈은 미쳤다고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가자고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우리 일행도 이제 가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만은 달랐어요. 저는 분명히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떠났기 때문에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 예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언니가 나오게 된 동기가 이렇다. 그래서 언니는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언니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 길로 가자 하고서 제가 동생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면 언니 말은 항상 맞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3일이 되니까 아이들이 발바닥에 다 물집이 생겨서 발 디딜 수가 없고 그 뜨거운 그 모래 열기에 발이 다 디은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왔는데 사실은 네 날 됐죠. 네 날째 되는 날 아이들이 드디어 다 쓰러지게 됐어요. 쓰러진 데 낮 12시에 됐는데 누구도 일어날 궁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젠 다 뿔뿔이 흩어지자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사람은 여기서 죽고 이곳에서 살 사람은 산다. 각자 자기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이 그렇게 애를 안 먹이던 동생인데 동생까지 쓰러지고 일어날 힘을 못 얻으니까 그때 저는 막 하늘에다 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의 소리 지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딸아 너를 위해서 앞에 예비된 물이 있다. 저는 물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생명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생명수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 먹고 우리가 힘을 내 얻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생명수를 앞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기도 응답을 그 음성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어서 일어나라. 어서. 어?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물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서 가자. 어?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물이 있다고 하셨어? 그렇대도. 자, 어서들 일어나. 가자. 어? 나 이제 못 간다. 물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헤매다가 딱 죽을 게 뻔하다. 명순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우리 죽지 않을 거니 걱정 말고 빨리 가자. 제 느낌상 한 20리를 걸은 것 같아요. 20리를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가 머리를 들어서 앞을 보니까 압록강같이 넓은 강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막 파도로 힘차게 파도침에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는 거기서 주님 강입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저는 뛰어갔어요. 뛰어가고 보니까 그 방금 전에 제 눈앞에 펼쳐지던 강이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강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길을 헤매는데 조금 낮은 지역에 짜갈이 쭉 깔렸는데 정말 물이 동그랗게 얼마 넓지도 않는 그런 넓이의 그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물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래올로 물이 흐르는 줄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땅에 갈라터져서, 그래서 이게 거의 물이면 이미 이 아지랑이 흐르는 이 태양 배치에 다 증발해 날아갔을 텐데 참 이상하다 하면서 물을 한참을 제가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삐쩍 말라서리 마른 입 목구멍부터 추려야 되겠다고 엎드려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수였어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엄청 찬 생명수.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앉아서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모래가 살살 이렇게 헤쳐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샘물이구나 저는 느꼈어요. 아니 이렇게 찬물이, 아유 이거 샘물이구나. 영순아, 여기 물 있다. 아, 뭐? 아유, 정말이야? 아유, 그래. 여기 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마시라. 정말 물이네. 이제 살았다. 저리로 조금만 가면은 조그만 샘물이 있으니까 가서 쉬자. 아니 근데 왜 너만 오는 거이니? 명순이는? 모르겠어. 걷다가 돌아보니까 보이지를 않아. 그래? 어까지 그대로 있으면 죽고 말 텐데. 언니, 그 애 찾아서 다시 갈 생각은 추워도 말라오. 지금 갔다가 길 못 찾아서 다시 못 만나면 어떻게 하네. 언니, 절대로 가면 안 돼. 알겠지? 그 아이들 서이 같이 부둥켜 울면서 그 물을 마시고 앉아있는데, 그 한 아이 오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자꾸 내 등을 떠밀고 내 귀전에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저는 안 들으려고 머리를 절레절레 도려도 봤어요. 너도 힘드니까 제가 그 21일을 어떻게 하나님 다시 갑니까? 너무 힘듭니다.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했어요. 자꾸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아이를 위해서 네가 가라. 내 사랑으로 나눠라. 괜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디지 못해서 주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기로 생각하고 21일을 가면서 엄청 불안함이 걸었죠. 그 애 있는 곳까지 딱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 애를 정말 그곳에 안전하게 가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데리고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갈았어요. 하나님, 정말 더 가서 못 만나거나 덜 가서 못 만나는 일이 없이 그 아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라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1점도 오차없이 정말 정확하게 그 애 있는 곳으로 발걸음 옮겼어요. 그러는 상태에서 마음이 언덕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불같이 나서 저는 그 모래 언덕으로 개설이 올라갔어요. 힘겹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아래쪽에 또 이렇게 소나무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래쪽을 보고서 아무리 외치고 소리 질렀는데 인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없나 보다 하고 저는 소나무 쪽을 살펴도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내려오려고 돌아서는 순간에 제 눈 귀저리로 빨간 손잡이를 피뜩 딱 보게 되었어요. 그의 가방에 손잡이가 빨갛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살펴보았더니 걔 가방 고리가 이렇게 쫙 올라온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여. 그래서 허겁지겁 그 가방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약간 경사진 곳에 걔가 누워있더라고. 명순아! 명순아! 명수가... 명순아! 어서 힘을 내서 가야지. 여기서 죽으려고 왔니? 영수가 나 이제 포기했다. 너희끼리 가라. 그게 무슨 소리니? 명순아, 여기 물이 있다. 얼른 마셔보라. 어? 어디? 너는 여기서 죽을 권리가 없으니 어서 가자. 자, 내게 기대라. 들은 상태에서 제가 물 먹이고 부추겨서 일으켜 세웠어요. 나보고 자꾸 가라는 거에 저는 걸을 힘도 없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자꾸 가라고 떠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한국까지 가게 할 거다. 너는 죽을 권한이 없다 하고 이끌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부추겨서 일으켜 세워서 열 걸음을 걸었어요. 열 걸음을 가는데 열 걸음 만에 아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푹 주저앉고 말더라고. 더 이상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강력하게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애한테 그랬어요. 명순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자. 기도해줄까 하니까 이 애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내 힘을 믿는다고 그렇게 호호장담하면서 힘이 센 그 애가, 혼자서 씽씽 걸던 그 애가 드디어 생명의 위기 앞에 서니까 저는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사경에 헤매는 순간이 오게 되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입술에 고백을 하기로, 영순아 기도해다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애한테 기도를 하기 순간에 성령님, 살아 역사하심을 이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살아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이 심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서 제 손을 갖다가 감히 저는요, 그 평신도 상태에서 그의 머리에게다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탁 띄어진가 동시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어요. 마치고 아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이렇게 세워서 걸음마를 떼는 순간 얘가 으뜩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발을 헛발을 내딛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런 상황을 그 당시 한 번도 못 느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명순아 왜 그러냐 하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영수가 내 발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펑 하고 나가는 걸 느꼈대요. 됐다, 이제 씩씩하게 걸어라. 내 속에 있는 힘이 내 힘이 약한 힘이 아니다. 이때까지 흘렀던 약한 힘은 이제는 발바닥을 통해 다 나갔고 네 속에 흐르는 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씩씩하게 걸어라 했어요. 얘가 알았다 하고 발을 내딛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얘 다리에. 저희는 20리를 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한 발자국도 리탈하지 않고 왔던 길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그 샘물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무사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인생에 처음으로 명숙이란 아이가 신이 없다고 부인하고 내 힘을 믿는다는 아이가 그 물 앞에서 풀썩 주저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웅웅 울던 그 모습이 저는 사실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환상대로 군인차가 그날 오후 5시경에 우리를 향하여서 오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2004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2005년도에 백석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연 서혜정, 홍영란, 홍경화, 김종환, 이태경, 장민혁, 서령범. FEBC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제62화 귀신의 노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김영숙 전도사. 구성 황인선, 연출 송옥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지요. 대흥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섭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본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7절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첫째로 성도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말의 근본 뜻은 분리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저 하나님을 떠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돈이 많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얼굴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의 무리에 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객 여러분,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도덕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활 전체를 풍부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그 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방송가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 바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아서 누리시는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소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정직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주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은 거룩한 삶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며 남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거룩한 삶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도 많고 주위도 높고 권력도 많아 행복할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지만 그의 삶은 불행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업 소환도 있고 인맥도 있었지만 정직함이 부족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거짓을 행했단 말입니다. 마음속의 거짓, 마음속의 죄악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육적인 일을 버려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새사람을 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란 토요일까지는 많은 죄를 짓다가 주일날에 회개하는 사람들이며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정의는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부함이나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사람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 주어져서 영적인 성장과 도덕적인 순결, 사랑과 공의 등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넘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흥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17국의 4279번 717-4279 대흥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두려워 떨 때에